조선에서 인재 강국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도서들을 출판했습니다.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에서 내놓은 오이사용편람 8, 도덕과 인간, 증법판, 뛰어난 수학자들의 생애와 공적을 비롯한 도서들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적 안목을 넓혀주고 그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주고 있습니다. 공업출판사, 농업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외국문도서출판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사들에서도 여러 분야에 가치 있는 자료들을 반영한 과학기술 및 상식도서들을 출판했습니다.